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훈련은 해피데이의 김윤희입니다. 1952년 겨울,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국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는 차가운 새벽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몇몇 인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레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발로 툭툭 쳐보고는 그대로 트럭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내던져지는 쓰레기 뭉치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인부들을 제치고 뭉치 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웅크린 채 잠든 모습 그대로 얼어 죽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그런 쓰레기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며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이 컴패션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했던 한 사람을 통해 전쟁과 수십만 명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자가 없다면 소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위해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 오늘 오프닝으로 들으신 글은 이기철님의 저서 빵집에 오신 예수님 중에 일부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주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매일매일 주어진 삶들을 치열하게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부르심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고 매일매일 허덕이며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뼛속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부르심이 집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아직 한 번도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장막 6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나의 부르심. This is my hope.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pure embrac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place where I belong, a place where I'm safe.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얘기 조금 더 할게요. 1954년 한국으로 돌아와 고아원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돕던 스완슨 목사는 어린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와 한 후원자를 1대1로 결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은 후원자들의 후원 자녀가 되어 물질적 후원은 물론 사랑하는 마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시작할게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5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 백성.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는 부르심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세계 170만 명의 어린이가 사랑으로 양육될 수 있었던 바로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컴패션의 기본 철학입니다. 컴패션은 한 어린이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자와 1대1로 결연해서 영적, 경제적, 사회정신적, 신체적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입니다. 1952년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된 컴패션은 2015년 현재 12개 후원국에서 26개국 1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하고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어린이를 양육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사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컴패션은 1954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과 전 세계 후원국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3년 11월 컴패션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50년 전에 한국 고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힘겹게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열 번째 후원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대한민국. 컴패션에서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유일한 사례인 한국은 전 세계 어린이들과 수혜국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컴패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컴패션의 1대1 어린이 후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passion.org.kr에 접속하시면 한국 컴패션의 사역과 후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또 듣고 2부에서 다시 볼게요. 강중현이 부릅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지식과 바른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혜성교회는 이 글로벌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남미, 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교회들 그리고 보컬들과 협력해왔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연합된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20년이 넘도록 혜성의 찬양이 불려져 왔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권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녹음된 음반을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혜송의 예배 담당 목사 루빈 모건이 위대한 사명이 이 프로젝트의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이끌림 받았고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모국어로 부르는 찬양에는 실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모국어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영어권인 뉴질랜드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영어 찬양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된 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한국에서만 계신 분들보다는 뉴질랜드에 사는 저희가 조금 나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영어 가사가 한국어 가사처럼 와닿지 않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힐송 글로벌 프로젝트 앨범이 더 감사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럼 힐송 글로벌 프로젝트 앨범에 있는 다른 곡도 들어볼게요. 7번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니. 경강의 하나님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제 주위에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 해피가족 여러분들도 저랑 다시 만나는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마시고요. 날씨는 쌀쌀해져도 우리 해피가족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해피데이는 힐송 글로벌 프로젝트 한국어 앨범의 12번 트랙 주님 안에 자유 있네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